속죄야 속죄 yeah 못 보면 네 문제 땡 1-8-1-3-4-8 땡 You roll me right 잘 봐 땡 학교 좀 올려라 땡 이번 생은 글렀어 넌 땡 1-8-1-3-4-8 땡 You roll me right 잘 봐 땡 잠깐만 몸 좀 봐 땡 이번 생은 글렀어 넌 보기에 너네 넌 땡 우리 모두가 땡 누가 그 팔이 좋던 간에 나는 땡 전혀 상관 안 해 Honey bear, honey bear, honey bear, honey bear 이 음악은 동의 앞에 왜 알고 올리겠지만 배 네 주장이 다 맞아 배 우리 망해가고 있네 불본 네 덕분에 앞에 우리 위 아무도 없네 우리 망해가고 있기에 땡.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여지껏 무시해줘 고맙다 덕분에 스타디움 덤빌보다 많은 것을 덕분에 많이도 얻었다 아차가 내 사 친구들아 너 내가 곧 퇴겹이 되게 우린 앞으로 바람대로 도망할 길이 계속 걱정해줘 1-8-1-3-3-8 땡 You roll me right 잘 봐 땡 학교 좀 올려라 땡 이번 생은 글렀어 너 땡 1-8-1-3-3-8 땡 You roll me right 잘 봐 땡 잠깐만 멈춰봐 땡 이번 생은 글렀어 넌 땡 계속해 산소리 땡 어릴 적 좋아함 얼음 땡 난 띵동 넌 땡 넌 칠끝 난 땡 라면 먹고 잔 얼굴 땡 떨거지들 두열 땡 날 봐 난 니 얼땡 니가 쩔어 뭐죠 개얼탱 너무 얼탱이가 없어 말에 턱턱 두모도 양해를 존발할게 내가 말투 변변이 좀 부족해 그래 또 말은 바로 또 하는데 입이 자꾸 비뚤어지니 좋아서 너무 좋아서 헤이러도 없는 래퍼들은 좀 닥쳐 너의 헤이러가 어딨어 눈 씻고 세수한 뒤 거울 봐 거기 숨쉬는 바로 너의 헤이러 우린 셀러브라 셀러브레이트 아직 엑셀 노 브레이트 네가 뭔데 날 인정해 이름값 하는 개구리들 우물 안에 죽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땡 1-8-1-3-3-8 땡 You run me right 잡아 땡 학교 좀 올려라 땡 이번 생엔 글렀어 넌 땡 1-8-1-3-3-8